be my only one 이렇게 부르고 싶은 이름 내 곁에 손을 잡고서 같이 걸어요 비가 오는 밤에도 외로웠던 낮에도 그대와 난 빛깔을 내게 가득 칠해줘요 내가 더 잘 알게요 이렇게 같이 있어준다면 No I believe 라라라라라 부르는 노래 자꾸 자꾸 찾아 헤매이던 그대와 So 그렇게 나 말하고 싶어 Say I love you 쉬고 싶은 밤에도 바쁘던 아침에도 그대 내게 쉴 곳을 마음속에 마련해요 내가 더 잘 알게요 그 맘을 내게 나눠준다면 No, I believe 라라라라라 부르는 노래 자꾸 찾아